나의 귀여운 막내딸 날 보고도 제존년에 시집가라 어머니는 말씀해요. 정을 잡은 분간이 지리라 하시며 어머니는 날마다 내 마음을 흔들어요. 아이 참 제존년에 다녀오신 어머님 말씀해요. 군관들이 정말로 끌끌하다 하시며 그런 상이 맞고 싶다 어머니는 재촉해요. 아이 참 혁명가의 아내로 군인가정 꽃 피워 조국 처소 지켜가라 어머니는 부탁해요. 아이 참